팝스 뉴스. 한화 에어로스 스페이스 2023년 신입사원 대규모 채용안입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채용 검진,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4일까지입니다. 인턴 3개월 근무 후 업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채용 직무는 제조, 생산기술, 경영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접수는 한화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어시스트 카드와 함께 글로벌 트래블 케어를 소개할 유튜브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8일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은 4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4개월이며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상 기획, 제작이 가능한 자,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 시상 등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상세 사항은 어시스트 카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UN 한국협회 서포터즈 UNOS 2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7일 월요일 오후 11시까지이며 활동기간은 올 5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모의 UN 회의 및 UN 관련 행사 운영 또는 참여 경험이 있는 자, 타 서포터즈, 언론기사, 보도자료 작성 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UNOS 2기 활동 시 UN 한국협회 행사 우선 참여, 협회 임원진과의 멘토링 등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지원서 다운로드 및 상세 사항은 UN 한국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25년 세계한상대회가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9일 미국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제42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불어 2025년 중국을 시작으로 이후 세계한상대회를 국내외에서 매년 개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상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중국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한국성회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한인성공인연합회를 한상대회 운영위원 단체로 추가하는 등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마음 건강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을 기존 169명에서 19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필요에 의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상담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에서 2연패를 이어가던 정규리그 3위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3차전에서 1위 흥국생명을 꺾고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역대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1, 2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100%였으며 중계방송사는 이번 시즌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앞선 두 경기에서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 예상을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흥국생명에게 내준 1세트와는 달리 2세트부터 스타팅으로 출전해 이번 경기 최다 24득점을 기록한 박정아, 리시브 효율 62.9%를 보여준 문정원이 반격을 시작하며 역전을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로공사의 3차전 승리로 인해 여자부 포스트 시즌은 연장되었으며 다음 경기는 오는 4일 19시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